이별하는 시간에 함께 있는 것조차 너무 어색해져 버린 마주 앉은 이 순간 미안하단 말하며 사랑한 순간들마저도 지워질까봐 한마디 못한 날 이젠 헤어짐도 익숙해질 것만 같은데 처음인 듯 또 답답한 시간 날 헤어짐을 숙제처럼 둔 말 없는 나에게 나쁜 사람이라 소리는 말해줬으며 어젠 사랑을 했었고 슬픈 오늘이 아니었는데 지금 헤어진 이 순간 흐른 눈물이 사랑을 지우고 서서둔 상처만 내고 멈춰서버린 이 시간이 어젠 사랑했던 말들만 남아 아픈 짐으로 이별한 날 한나